작은 방 한 구석에 먼지 낀 낡은 라디오 그 속에 담긴 노래가 그대를 데려오네요 같이 듣던 그 멜로디 밤하늘 별처럼 빛나 지금은 멀어졌지만 그때 우린 참 따뜻했죠 들어놓은 그 음악에 우리 추억이 들어 조용한 밤 그 노래가 마음을 흔들고 가요 낡은 라디오 속 노래 그대 목소리 같아서 예전 그대와의 하루가 되살아난 듯 했죠 낡은 라디오 하나에 모든 기억이 살아나 그대는 여전하네요 라디오 볼륨 높이며 그대 숨결 찾고 있어 시간을 거슬러 가 그 시절로 남아줘요